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쥐지 말고 가라 저 강들이 모여든 눈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워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잃을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말해주지 않는 정말